새로 산 향수 뿌리고 집을 나서는 맘은 하루 전부터 이미 나는 들떠서 근데 사실 말이야 새침대긴 아냐 난 거짓말은 싫어해 근데 친구가 너 미쳤냐 원래 좋아하는 건 조금 숨기는 거래 정말 그런 건가 싶어도 계속 뒤집고 나오는 맘은 거짓말을 못해 늘만 나를 가는 게 내 자신을 낯설게 만드는 야 눈살 찌푸리게 날카롭던 내 살도 한꺼풀에 머리 건드리는 바람도 이상하게 나쁘지 않아 기분이 좋아 늘만 나를 가는 지금 이 길이 좋아 너 주고받는 연락에 항상 설레이 부적인 네가 보여 때문에 내가 다 변하고 있잖아 친구들이 놀려 막 티가 나잖아 주고받는 나의 컨택 널 바라보던 내 맘도 이제 날 것 같아 이상한 건 아니야 나 때문에 네가 다 변한 게 맞아 내 친구들도 알 거야 티가 나잖아 내가 널 마주 보면 저기 저 바람처럼 숨길 수가 없단 걸 달콤한 연인처럼 우리 둘은 마치